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 뉴스에 의하면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가 조국 해방 71돌을 맞으며 15일 서울의 대학로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회를 가졌습니다. 대회에서는 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 호소문이 낭독됐습니다. 이날 조국 해방 71돌을 맞으며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안산본부가 기자회견을 가지고 괴뢰 당국의 사드 배치 책동을 규탄했습니다. 한편 재미동포 전국연합회가 14일 미국의 사드 배치 책동을 규탄하는 론평을 발표했습니다.